네팔 신문 쪼르짜가 최근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본사 추필의 글을 게재했습니다.